watches on my wrist. Gold chain in 나의 목을 감아 foreign wife car. 내 주위는 아름다워 two watches for all my bitches. 우린 금에 목숨 걸어 아름다워 내 주위 아름다워 내 주위 우위 우위 우월하게 태어났지 우위 우위 누구든지 상대하기 우위 우위 우월하게 태어났지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리가 누군지 알지 주머니에 루이 주연의 포인 Yo, give me a choice 난 파라혼 내 뒤에 내 보 Smoking on no what 가는 마도 할 말이 없어 너네 들긴 얘기는 메모에 save 나는 어디든 있어서 도쿄 아래 LA In the cut 사이다를 따라 holding my call Feel it all 눈치는 내 와 I spill it all So the boom make it rain 난 전부 다 Rockstar shit John Tat it on my arm Tat it on my arm Tat it on my arm Tat it on my arm Watches on my wrist Gold chain in 나의 목을 감아 foreign wife car 내 주위는 아름다워 Two watches for all my bitches 우린 금에 목숨 걸어 아름다워 내 주위 아름다워 내 주위 우위 우위 우월하게 태어났지 우위 우위 누구든지 상대하기 우위 우위 우월하게 태어났지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린 금 목걸이 목숨 거는 주위 시간이 갈수록 내 아름다운 주위 말했지 우리 새끼는 안 된대 남들이 I see you later 난 끝까지 가는 주위 우리 음악 듣고 해롱해 모두 심심하게 말해 정답대로 데려해 그 덕분에 내가 말해 조금 더 잘 데려해 Rolling Stones 메롱해 Bitch I be my car 너라 shopping mall 사과 상자 Ice on my wrist Head back to the crib Head back to the Cali 친구들의 flex Tell them I'm a baller Watches on my wrist Gold chain in 나의 목을 감아 foreign wife car 내 주위는 아름다워 Two watches for all my bitches 우린 금에 목숨 걸어 아름다워 내 주위 아름다워 내 주위 우위 우위 우월하게 태어났지 우위 우위 누구든지 상대하기 우위 우위 우월하게 태어났지 우위 우위 우위 우위 MKRT make it rain We go bang on them bitches They don't know what my name is 저기 man then I guess 내가 길은 내가 가지 나머지는 나머지 내가 길은 내가 가지 나머지 날 떨었지 Yeah 아주 막 go to the top Right on my way 너는 on top Yeah 아주 막 go to the top Right on my way But I die Yeah 아주 막 go to the top Follow my lead 따라와 Yeah 아주 막 go to the top Forget leave 버리고 가 Yeah DNA DNA 야마 우월해 미안해 We Avengers and 돌연변이 with the shit 이 구역을 맡은 팀 내려 비에는 shit 서울을 구할 시간이 아인스타인 to win 우리 수고가 많아 가라게 money 샤리 다리즈 and 허가라게 money 우리 수고가 많아 가라게 money 샤리 다리즈 and 허가라게 money Watches on my wrist Gold chain in 나의 목을 감아 foreign wife car 내 주위는 아름다워 Two watches for all my bitches 우린 금에 목숨